지금 졸고 계신 분들 잠을 깨십시오. FM 영화음악의 정은음입니다. 자, 그래도 졸리시다면요, 잠이 확 달아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소년이 비 오는 날 비에 젖지 않는 이상한 노래 테이프 하나를 건네받았습니다. 그것을 준 사람은 밤 12시 이후에 결코 틀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언제나 12시 직전까지만 틀어냈죠. 그런데 어느 날 깜빡 잊고 그만 밤 12시를 넘겨버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방문이 활짝 열리더니 하얀 옷을 입은 웬 여인이 두께 눈을 뜨고 양 입가에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얘야, 잠 좀 자자, 잠 좀 자. 12시가 넘었잖아. 알고 보니까요, 음악 소리에 잠을 깨서 아들 방에 뛰어오다가 그만 문지방에 걸려 넘어져서 입이 터진 어머니였습니다. 대구 동구 신암 사동의 유경아 학생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마네킹 중에서 스타쉽의 노래 Nothing's Gonna Stop Us Now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자, 요즘에 귀신 얘기가 유난히 유행인 것 같죠? 좀 전에 제가 해드린 말씀은요, 얼마 전에 애청자 한 분이 엽서로 보내주신 건데요. 그때 제가 그 이름만 소개해드리고 스토리는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잠을 달아나게 하기 위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무섭다고 라디오 꺼버리면 안 되십니다. 자,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마련한 선물, 8월 말에 있는 영화 시사회 소식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마리오 반 피비스 감독의 팟인데요. 8월 17일 화요일까지 저희에게 엽서를 주시면요, 저희가 400분을 추첨해서 두 장씩 보내드립니다. 보내주실 곳은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영화음악 담당자 앞입니다. 엽서에요. 시사회 파시 초대권 원함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많은 분이 지금 제가 틀어드릴 노래를 신청해 주셨어요. 대전 서구 내동의 효원씨, 대구 북구 산격 3동의 조현정씨, 서울 동대문구 장안일동의 윤석주씨, 서울 강남구 대치아파트의 하종숙씨, 그리고 광주 북구 오치동의 조옥주씨, 대구 월송동의 이은정씨, 광주 학동의 세영씨는 다른 곡을 부탁하셨는데요. 아마 이 곡도 괜찮지 않을까 제 마음대로 생각해보네요. 자, 비안드의 노래입니다. 영화 천장지구 중에서 나오는 노래 To Enchant the One Draw, 단잠적 원유, 짧은 순간의 사랑 들어보시죠. 短暂的温柔。

영화 가시나무새 The Thornbirds의 타이틀 멜로디였습니다. 콜린 맥글로우의 베스트셀러를 미니 시리즈로 만들어서 에미상 6개 부문을 수상한 작품이죠. 국내에서 TV를 통해서 방영됐을 때도 아주 인기를 모았던 TV 영화 가시나무새가 최근에 1편부터 3편까지 비디오로 출시돼 나왔습니다. 인간과 신의 문제가 광활한 호주를 배경으로 해서 드라마틱하게 펼쳐지는 작품이었죠. 아, 이 작품 외에도요, 방학을 맞은 분들이 보실 만한 괜찮은 영화 몇 편이 비디오로 출시되어 있네요. 귀로 보는 한 편의 영화 시간에 보내드렸던 꼬마 천재 테이트, 리틀맨 테이트, 조디 포스터가 감독을 하고 또 주연을 한 영화였죠. 그리고 스티븐 스필버그가 총 제작 지휘를 맡았던 만화 영화 아메리칸 테일이 피불의 모험이라는 제목으로 출시되어 있고요. 8월 중에는 국내 극장에서도 개봉돼서 그 작품성을 크게 평가받았던 영화들이 속속들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로버트 레드포드가 감독을 맡아서 올해 아카데미 촬영상을 수상한 흐르는 강물처럼 A River Runs Through It, 그리고 또 비정한 암흑가에서 맺어진 남자들의 우정과 의리를 다룬 필름 누아르의 크리스토퍼 랑바르 주연의 맥스와 제레미, 그리고 탐 크루즈, 데미 무어, 잭 니콜슨 이런 톱스타들이 함께 출연을 해서 화제를 모았던 법무관들의 얘기죠. A Few Good Men. 이 영화도 출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대학 1학년이 새내기인데 극장이랑 놀이동산 같은 곳에 가면 어른값으로 계산해서 돈은 다 받고 또 호프나 나이트에 가면 어리다고 안 들여보내주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서 박수원 씨가 불평을 해오셨는데요. 박수원 씨께 다음 곡 띄워드리고 싶네요.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A River Runs Through It 중에서 A River Runs Through It입니다. 영화 A River Runs Through It의 메인 테마였습니다. 새 영화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허클베리 핀. 무척이나 낯익은 이름이죠. 톰 서어의 친구로 늘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모험심이 강한 그런 말썽꾸러기 소년인데요. 사실 그동안 마크 트윈의 이 허클베리 핀을 주인공으로 해서 영화가 참 여러 편 만들어졌었습니다. 1939년에 리차드 돌프 감독이 최초로 영화로 만든 이후에요. 카사블랑카의 마이클 커티스 감독이 만든 것도 있고요. 81년에는 미국 MTV의 잭 히브리가 리메이크를 또 했죠. 그리고 최근에는 스티븐 소머즈 감독이 네 번째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허클베리 핀은 과부인 더글라스 부인과 그녀의 동생인 와트슨, 그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허크의 돈이 탐난 주정뱅이 아버지, 그가 돈을 뺏기 위해서 허크를 납치해서 외딴 섬에 가두어버리죠. 하지만 꽤 많은 허크는 자신이 죽은 것처럼 위장 연극을 꾸미고는 그곳을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는 잭슨섬이라는 곳에 찾아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옛날에 한 집에서 살던 노예 짐을 만납니다. 허크와 짐은 뗏목을 만들어서 미시시피 강을 건너려고 하지만요. 이 일은 그다지 쉽지 않습니다. 스티븐 소머즈 감독이 영화에서 가장 힘을 들인 부분은요. 허크와 짐이 미시시피에서 헤어진 뒤에 다시 만나는 그 장면이라고 하는데요. 북미로 탈출해서 자유를 얻으려는 노예 짐, 그리고 잔인한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쳐 나온 허크. 이 두 사람이 미국의 남부와 북부의 경계선인 미시시피에서 헤어지고 또 만나는 것이 영화 속에서 그만큼 중요한 상징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허클베리 핀 역으로는 그 라디오 플라이어 또 포레버 영에서 아역으로 나왔던 엘리자 우드가 맡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엘리자 우드의 이 선한 이미지가 허크처럼 장난꾸러기 역에는 좀 맞지 않지 않나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글쎄요. 봐야 알겠죠. 빌 콘티가 음악을 맡은 허클베리 핀 메인 타이틀 들어봅니다. 빌 콘트가 음악을 맡은 영화 허클베리 핀의 메인 타이틀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요즘 미국에서 아주 뜻밖의 성공을 거두고 있는 최신작입니다. 마이클 잭슨의 노래가 삽입돼서 화제가 되고 있는 Free Willy인데요. 사이먼 윈서 감독이 연출을 맡은 이 작품 역시 허클베리 핀의 모험처럼 아버지가 없는 한 소년이 주인공입니다. 최근 헐리우드에서는 이렇게 결손 가정의 한 소년을 통해서 휴머니즘을 강조하는 영화들이 유행이라고 하죠. 개구장이 소년 제시. 이 소년은 미국 북태평양 해안에 있는 한 해양공원에서 수족관에다가 자신이 한 낙서를 지우다가 우연히 아주 엄청나게 큰 살인고래 윌리와 만납니다. 같은 12살 배기에 윌리와 제시는 급속도로 가까워지죠. 제시는 양부모와 또 그의 생각을 이해하는 두 어른의 도움으로 이 윌리를 바다로 탈출시키려고 합니다. 길이 6.7m에 몸무게가 3,175kg이나 나가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고래 이 윌리 역에는요. 멕시코시티 해양공원에 있던 케이코라는 고래가 옮겨져서 실제로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교한 연기가 필요한 부분에는 스턴트 고래가 등장하는데요. 이 스턴트 고래는 아주 고도의 기술로 만들어진 로봇 고래, 이 로봇 고래가 선보인다고 하죠. 윌리는 아주 귀엽고 또 똑똑한 고래라서요. 소년 제시의 말에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꼬리를 흔들어서 대답하기도 하고 또 분수 구멍을 통해서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흥행에서는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프리 윌리에 대해서 비평가들은 조금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라기 공원의 그 흥행에 힘입어서 무조건 거대한 그런 동물을 등장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린이 시장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 또 헐리우드의 동물 보호 매니아들의 구미에 맞춰서 일부러 만든 영화가 아닌가,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요. 게다가 미국 전역의 해양공원 관계자들은 이 영화 때문에 상당히 심기가 불편하다고 하죠. 해양공원 주인을 보험금 타기 위해서 고래를 죽이려는 그런 나쁜 사람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또 조련사들은 고래에게 관심도 없고 나쁜 고기나 먹이는 게으름뱅이, 이렇게 영화가 묘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인공 제시 역의 신인 아역 배우 제이슨 제임스 리히터와 또 고래 윌리가 한마음이 되는 영화의 클라이막스는 정말 보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적이어서 아마 어린이용 영화로는 당분간 흥행이 계속될 것 같다는 전망입니다. 그런데요, 이 케이코라는 고래가 사실은 아주 좁은 숙소에 지내기 때문에 동물 애호가들은 Save the Whale이라는 구호를 아예 Save this Whale이라는 구호로 바꿀 그런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고래 어디로 갈까요? 마이클 잭슨이 부릅니다. Will you be there? 'Cause I'm only human. 영화 프리 윌리에 삽입된 마이클 잭슨의 노래 Will You Be There에 이어서 영화 빌리티스의 테마, 스웨덴의 5인조 그룹 스팟닉스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헐리우드 10계명 중에서 제1조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시간을 엄수해라, 이것입니다. 촬영 현장에서 이 제1조는 철칙이 있는데요. 그래서 헐리우드에서는 누가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소문만 나면 그 배우의 생명은 끝이 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다른 영화사에서도 그 배우를 꺼리기 때문인데요. 거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에 헐리우드에서는 영화 한 편 찍는데 보통 천만 달러, 또 어떤 영화는 3-4천만 달러 이상이 들죠. 게다가 영화 한 장면 찍는데 기술자만 5-60명이고요. 혹 대작일 경우에는 엑스트라만 몇백 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연이나 주연 배우가 펑크를 냈다. 짐작하시겠죠? 그 거리를 오가는 행인역의 엑스트라가 보통 시간당 100달러를 받는데요. 기술자들은 물론 비교도 안 되게 비쌉니다. 결국 제작자는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간당 임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그런데 시간을 지키지 않는 대표적인 배우가 바로 마릴린 몬로였습니다. 그녀는 케네디 대통령이 갑자기 부를 때가 많았기 때문에 자주 촬영에 펑크를 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설사 촬영장에 나왔을 때라 하더라도 약물과 술에 쩔어서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또 자기가 누군지조차 모를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장면 찍는데 되풀이해서 30번, 40번, 심지어는 한 50번까지 NG가 나오곤 했다고요. 마릴린 몬로의 전속사인 20세기 폭스는요. 그녀가 케네디 대통령의 애인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몇 번 봐줬지만 계속되는 펑크,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 이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해고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릴린 몬로는 그 뒤 몇 달 만에 수면제 과용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그러고 보니까 지난 6일이 바로 마릴린 몬로의 31주기였네요. 그녀는 지금 로스앤젤레스의 웨스트우드 기념공원에 누워서 그 누구의 포옹도 없는 그 정적을 누리고 있습니다. 남는 것은 영원한 추억뿐. 돌아오지 않는가. 저 끝까지. 내님도 영원히 가버렸네. 마릴린 몬로와 로버트 미첨 주연의 서부 영화죠. 돌아오지 않는 강의 주제가 River of No Return, 마릴린 몬로의 노래입니다. gone forever down the river of no return. 10일에 입대를 하게 됐다고요. 언제나 깨끗한 글씨체로 참 인상 깊은 애청자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후배 조문경 씨, 가장 소중한 분 이경신 씨와 함께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청주대의 박종호 씨께 띄워드린 곡, 영화 101번째 프로포즈 중에서 라종민과 김희애의 노래 그대 나와 함께였습니다. 서울 성동구 광장동에서 이 곡을 신청해 주신 김봉걸 씨, 잘 들으셨죠? 자, 다음 곡은요. 서울 마포구 성산 2동의 김수정 씨, 인천 북구 산곡 이동의 이시은 씨가 신청하신 곡입니다. 영화 블루벨벳 중에서 줄리 크루스의 음성입니다. Mysteries of Love. 오늘 엽서를 보내주신 서울 마포구 성산일동의 이혜진 씨, 대구 수성구 법물동의 최지양 학생, 광주 서구 농성이동의 김민영 씨, 그리고 광주 서구 백운이동의 김정은 학생 정말 고맙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편지를 두 통씩이나 더 보내주신 경기도 과천의 홍미미 씨, 친구 장욱 씨 생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 마지막 곡 올리비아 하스의 크리스 미첨 주연의 영화 서머타임 킬러 중에서 컨트리 러브스의 연주한 노래로 들어본 런 앤 런을 끝으로 오늘 저는 인사드립니다. 참 하이텔로 사연 보내주신 김승기 씨, 여행 잘 다녀오십시오.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